들이 소금 되는 홍콩의 밤거리 나약 꿈을 꾸며 꽃 파는 아가씨 이 꽃만 사가시면 정스런 그 사랑이며 그 가슴 품에 안겨 가고 싶어요. 사가시는 첫사랑이며